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 가방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 가방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정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저영원 동지, 림준길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숙일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올해 신년사를 받아안고 충철한 기세로 사회 첫전투를 진행하는 날에 최고 령도자 동지를 비옵게 된 한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평양 가방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 인민 사랑에 떠받들려 평양시의 동일거리에 일떠선 평양 가방공장은 연 건축 면적이 1만 592여 평방미터이고 연간 24만 2천여 개의 학생 가방, 6만여 개의 일반 가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이 크고 현대적인 가방 생산기지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 좋고 멋있는 가방을 안겨주려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평양 가방 공장 건설을 직접 발기 하시고 형성안도 몸소 지도해 주시었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연관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당연회의 지도 밑에 착공의 첫 삽을 박은 지난해 7월 초부터 자력차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말리마 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방대한 가방공장 건설을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노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 가방공장에서는 지금 학생 가방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질 좋은 가방들을 꽝꽝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평양시 안의 공장 기업소들, 낙랑구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장을 산뜻하고 멋있게 잘 지었다고, 건물들과 주변 환경이 깨끗하다고, 수도의 면모에 어울리게 건설을 정말 잘했다고 지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제품 견본실, 재단 작업장, 재봉 작업장, 포장 작업장, 과학기술 보급실, 통합 조정실, 기술 준비실, 도안 창작실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생산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제품 견본실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학생 가방들을 진열해 놓았는데 공장에서 우리가 생산한 가방천과 부속자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취미, 기호,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형태와 색깔의 가방들을 잘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단과 재봉, 인쇄, 나렴,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공정들마다의 레이저 재단기를 비롯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전에 갖추어 놓았다고 하시면서 평양 가방 공장을 일도 세우면서 설비의 국산화 비중을 95% 이상 보장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셨습니다. 종합적인 가방 생산 기지답게 기술 준비실과 도안 창작실도 잘 꾸려놓았으며 생산조직과 경영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장의 실정에 맞는 통합생산체계도 훌륭히 구축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성제품 창고에는 가방이 그득히 쌓여있고 원자재 창고에는 김종수 평양방지공장과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 등에서 생산한 가방천과 재아크, 테이프를 비롯한 원료와 자재들이 가득 차있는데 정말 흐뭇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양 가방 공장을 일도 세우면서 설비 제작과 노동자들에 대한 기술 전습을 동시에 밀고 나감으로써 건설이 끝나는 것과 함께 생산을 시작하여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고 기뻐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평양 가방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상표를 특색 있게 만들 때 대한 문제, 질 제고에 큰 힘을 넣어 공장 제품을 인기 상품으로 만들 때 대한 문제, 가방 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 수 있게 도안 창작을 잘할 때 대한 문제, 연령 신체적 특성에 맞게 가방의 규격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킬 때 대한 문제,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짜고 들며 설비들을 적극 에어 관리할 때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평양 가방 공장이 일도 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가방 사태, 가방 풍년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일도 세운 공장에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 세상에 와본 것 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 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신겨워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 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가 만든 멋쟁이 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며 웃고 떠들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흥그러워진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 안겨주어야 그들이 자기 것을 귀중히 여기는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평양 가방 공장은 보배 공장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평양 가방 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교양구역, 생산구역, 생활구역의 개선이 명백하면서도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설하였는데 설계도 잘 되고 시공도 나무랄 데가 없다고 멋있다고 마음에 꼭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각 도들의 가방 공장을 전대적으로 잘 건설하자고 하였는데 평양시가 당정책 관철의 기치를 제일 먼저 들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정동원전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평양시당위원회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에서 바라는 일이라면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남보다 먼저 최상의 수준에서 기어이 끝내고야 하는 평양시당위원회 일꾼들의 전투적인 일본세에 의해 평양 가방공장과 같은 희한한 창조물이 보란듯이 일도 설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품은 모든 단위의 일꾼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올해에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제를 이룩하는 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새해 전투에 진입한 평양 가방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투쟁 열의가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자기 자식들이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가방 생산에 정성을 다 바침으로써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평양 가방 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은 뜻깊은 올해의 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숭고한 자욱을 새기시며 자주 찾아와 생산 정형을 알아보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져왔습니다.